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또 중국 동북 삼성의 조선족 동포 여러분들, 하나님께 새벽을 깨우러 기도하러 나가시는 우리 남한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7월 27일 수요일 복음의 메아리 강한 빛입니다. 북한 국경 연선 지역이라고 하죠. 몰래 반입한 중국 핸드폰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외부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이제 공공연한 비밀인데, 저희가 한 북한 성도님께서 보내온 문자 서신을 소개해드립니다. 모두에게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내일도 바로 거기에서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늘을 향하고 있는 형제자매들 때문에 변화될 날이 올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선포했습니다. 주여, 우리 민족의 아버지시여, 산 위에 오른 당신의 종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소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정조와 믿음의 시련이 정금과 같이 되어서 천국과 또 지상에서 하나님의 복락을 충만히 누리시는 북한 지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8장, 통합 찬송가 66장, 서울 모테트 합창단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밤의 보호하사. 굉장히 생소한 찬송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찬송 들어본 것은 처음인데, 지난밤에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찬송 선정했습니다. 가사가 참 소박하고 담백하면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건한 기쁨이 있어요.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했으니 고마우신 주의 은총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육신 평안함과 생명 호흡 주시고 모든 질병 고쳐주니 무한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밝은 빛이 우리 맘에 비치사 밤중같이 얻은 것을 낮과 같이 하소서. 성령님께 비옵나니 오늘 우리 생활을 맡아 주관하여 주사 온전하게 하소서. 참 짧지만 아름다운 찬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절에 지난밤에 보호하사 잠 잘 자게 했으니, 아, 잠을 잘 자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한다라는 이런 찬송. 그래요, 정말 잠을 잘 자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라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인생이 잠을 달게 자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 그리고 이 새벽에 사실 몸이 아파서 잠 못 이루고 새벽까지 뒤척이시는 분들 분명히 방송 들으시면서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 입술에 능이 없고 제가 권세가 없지만 방송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게 금과 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소망을 들어주신다면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잠 못 이루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역사와 또 수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잠이라는 것이 참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악한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에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분명히 아무리 고대광실 높은 곳에 금력을 쌓은 사람도 또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지 아니한다면 이들이 잠자리가 과연 편할까? 한국 사회를 최근에 좀 떠들썩하게 하는 몇 가지 그 재벌 총수들의 부패라든지 또 병마 때문에 보석 신청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그 사면을 바라면서 항소를 포기하는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수조 원의 재산이 있고 또 권력의 정점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실된 인생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새삼 언론을 통해서도 참 요즘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물질을 쫓고 권세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것이 진실된 인생의 행복이라는 것을 새벽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27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중국 동북 삼성, 러시아 그리고 북녘당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또 많은 당 간부님들과 지식인 계층도 방송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미련하고 지혜 없고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요. 제 음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찬양 사역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이 찬양의 멜로디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은 분들이 영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감동, 찬양 신청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부로 연락 주십시오. 아, 우편으로만 저희가 사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또돌이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저를 외면했던 걸. 그러나 여기 한국에서도 능히

나의 삶의 끝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리. 내 영혼 주를 닮게 하소서. 내 영혼 주를 닮게 하소서. 날 향한 크신 주님의 사랑 내 영혼 주를 닮게 하소서. 내 영혼 주를 닮게 하소서. 내 영혼 주를 닮게 하소서. 날 향한 크신 주님의 은혜 내 영혼 주를 닮게 하소서. 내 영혼 주를 닮게 하소서. 찬양하리라. 주나목에 내 영혼 주를 담게 하소서. 이어서 나무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중파 1566kHz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동포 여러분들에게도 방송을 전하고 있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은 참 세상 유혹과 즐거움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다가 그것이 올무가 돼서 파멸하는 사람들의 소식들이 신문 보통 뭐 1, 2, 3, 4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참 좋은 소식이 신문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건, 사고나 추문이 신문의 주요 소재가 되고 있을 만큼 그런 면만 자꾸 보여줘서 그러는 건가요? 참 한국 사회가 뭐 물질적으로는 정말 풍요에 정점을 달리고 있지만 북에서 봤을 때 또 얼마나 부러우시겠습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으로 참 표대를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린 채 흔들리고 있는 세대가 아닌가. 그리고 굳이 비교를 하자면 요새 또 휴가철이고 뭐 바다에 많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너무 바닷물에 오랫동안 뛰어들어서 노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바닷물이 참 보기에는 뭐 푸르고 맑고 아름답고 뭐 뛰어들어서 수영을 하고 싶지만 실제 바닷물에서 뭐 아실 겁니다, 여러분. 뭐 1시간, 2시간 이상 이렇게 수영을 오래 하면 뭐 여름철 햇살도 따갑기 때문에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돼서 살이 막 2도 화상 막 이렇게 물집이 나도록 화상을 입어서 저녁에 고생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 자체가 소금물이잖아요. 그 소금물에 오래 들어가 있다가 이제 뭐 이렇게 바닷바람에 몸이 마르면 그 살이 막 좀 쓰리고 막 갈라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이와도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뭐 적당하게 하는 건 다 좋은데 과유불급이죠. 너무 오랫동안 세상에 빠져서 나와야 될 때를 놓치고 계속해서 그 속에서 지내다 보면 뭐 우리가 바다에서 너무 오래 놀다가 등에 화상 입거나 이렇게 소금물 때문에 뭐 피부에 좀 안 좋은 영향이 생기는 것처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고 극동방송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분들, 지하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북에서 또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보위부 여러분들이나 뭐 정찰총국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당간부 여러분들도 권력의 속성과 세속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의 말로가 사실 어떤 식으로 끝이 나는지 뭐 역사를 또 공부를 하시고 지성이 있으신 분들이시면 다 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너무 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즐거움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좀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늘날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과 찬송으로 많은 찬송으로 꾸며드리는 복음의 메아리 여러분 지금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찬송 세 곡 계속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와 주인으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잔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때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 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영지 올리브오이스의 예수 사랑하심은 조창현의 주 예수 들어와 계신 후 양재희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리고 있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오늘 중복인 거 아시죠? 중복에 남한에서는 사실 삼계탕이라든지 뭐 건강식품으로 뭐 장어국이라든지 음식이 사실 넘쳐나는 세상이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만 해도 2014년 기준으로 9천억 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뭐 참 북에 계신 분들 믿기지가 않으시겠죠. 제가 알기로 북에서 1년에 수출하는 수출액이 20억 달러 정도? 뭐 우리나라 돈으로 2조 원을 조금 넘는 정도니까 대한민국은 사실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아, 북한의 수출액의 절반 가까운 돈을 지금 낭비를 하고 있는 건데 음식이 풍성한 건 참 좋지만 이거 정말 죄가 아닌가 하는 음식 잡수실 때 다 못 드실 것 같으면 좀 적당하게 덜어서 버리지 않게 드시고요. 우리 북에 계신 분들도 참 옛날 전통 음식들 보면은 북한 음식들이 많이 풍성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뭐 평양 어죽이라든지 말이죠. 맛있는 거 많이 드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굶주림을 간신히 면할 정도까지 왔고 뭐 여전히 생활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더운 여름 주님께서 우리 북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2350만 북한 주민들을 더위 가운데서 잘 보호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기도에 마지 않습니다. 북녘 동포를 사랑하고 통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통일을 소망하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요.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격동기에 살았던 사람이죠. 유다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민족 순환의 현장에서 태어난 포로 1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혈관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인 할아버지 잇도와 그리고 아버지 베레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죽음을 당한 연고로 할아버지의 제사장직을 일찍이 계승하였습니다. 그는 제사장인 동시에 선지자로서 1인 2역을 감당했죠. 유대인이 해방령을 받아 처음으로 돌아오는 수룹바벨 여호수아의 그룹에 그는 속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 환상입니다. 측량줄 환상이죠. 이 측량줄이란 뭡니까? 길이를 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재건의 확장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은 지금 나타나는 일뿐 아니라 더 멀리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중 예언이라고 하죠. 지금뿐 아니라 종말에 이르는 예언.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의 멸망뿐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세상의 끝날까지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죠. 그게 바로 스가랴서의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는 담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대문 안에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대문을 뛰어넘어서 성밖까지 퍼져나가고 이제는 강남까지 퍼져나가고 이제는 저 수도권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퍼져나간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도 그러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을 쌓아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느냐? 5절에 보니까 내가 지키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확장시켜주시고 그리고 그 성을 주님이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리라. 고대 시대에는 돌로 성을 쌓아서 안전하게 지키려고 했죠. 그러나 만리장성도 허물어졌습니다.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뚫립니다. 주님이 불성곽이 되어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에게 벌벌 떨고 있을 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눈이 열려 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우상은 돈이요, 그리고 건강이요, 직장입니다. 철밥통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영원히 내게 머무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이 내 것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건강도 어느 날 바람처럼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주님이 지켜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리라. 내가 너의 불성곽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 안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포로 귀환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바람처럼 흩어지게 하셨지만 6절 말씀이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붙잡고 있던 바벨론 땅, 그 땅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라고 7절에 말씀하죠. 지금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5만 정도 되는데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의 수는 더 많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수십 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해서 영영 살 것처럼 집착하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도망치듯 나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바벨론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삶, 축복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을 범한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한 자다. 너를 해하면 그건 내 눈동자를 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아무 탈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지켜주십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다가 이방인들이 괴롭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에서 가져온 그 물질을 거기에 다 쓰게 되면 자기 집을 세우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아까워서 그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네가 주를 위해 살면, 네가 교회를 위해 살면, 네가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되 눈동자처럼 지켜줄 거다. 누구도 너를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제는 저 바벨론 통해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먼저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들이 14, 5년 동안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두고 모아진 것이 없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마셔도 여전히 목이 말랐습니다. 주머니는 통통 비어갑니다. 지 아무리 노력해도 허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깨우십니다. 자,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바빌론의 멸망과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이 나오죠. 9절은 바빌론의 패망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니 결국 그들은 이 지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가 올 겁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 10절에 머문다.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거의 머문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사람이 사는 땅에 장막을 치시고 함께 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11절 12절에 온 땅과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주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전이 오늘 이 스가랴서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벽과 문이 보이는 그런 가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이 친히 불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시는 교회를 통한 그 비전,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대전 신석장로교회 박근상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42-934-9172, 042-934-9172번 대전 신석장로교회나 극동방송 서울전화 02-320-0114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들, 타인을 위해 애매하게 스스로가 희생돼야 되는 상황들,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망하는 내 안의 마음을 죽이고 성령으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소리엘의 음성으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복음성가 올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 평온하시고 보호받으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단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라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 깨닫지 못해서 소중한 존재란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단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열매를 바라시며